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과 선군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 도서기중식이 16일 러시아 나우드가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서기중식에는 나우드가시에 있는 국제선언구락부와 나우드가시 조항도서관의 인사들과 시민들,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달되었습니다.